같이 다 포기해 매직 사르자 네 나이 마덕이 여기 슝슝 달려가 요새 선이 보이네 finish the hustle, she fell in my life, but I'm tapping that bubble. She by Versace, we left it a puddle. Yeah. Cocky and crazy, but truly I'm humble. Yeah. Nashon, I don't go, you go so subtle. No, no, no, no, hablo, unless it's about blood. Shows in a row tonight 좋아하며 발작 전해봐줘 카로 나를 연향해도 연향해도 불발 나는 아무거나 그냥 해도 superstar 나는 하고 싶은 음악 해도 주가 계속 올리니까 앞으로만 주가 Higher music 찾으려면 여기 부산 Higher music 같으려면 끝 우리가 들어오지 않은 이상은 모르지 이런 말 하면 내 새끼들 반응 안 봐도 비디오 새끼들 반응 꼰대고 나머지 여전히 발음 내가 여기 있는 한 너네가 뜨는 이 가능 했다면 넌 벌써 벌고 있겠지 난 만큼 넌 벌써 벌고 있겠지 난 만큼 Fire never turn on